Mar Jesús. Nam mulle saranghaeya hagi. Hanbam jung 깊은 철창에 갇힌 새 봄날 날카로운 칼날에 잘린 열리지 황하에 탁함을 맑아질 날이 있고 까마귀 검은 머리 휘어질 날도 오겠지 한밤중 깊은 철창에 갇힌 새 봄날 날카로운 칼날에 잘린 황하에 탁함을 맑아질 날이 있고 까마귀 검은 머리 휘어질 날도 만날 기약 같은 거 우리 다시 만날 기약 같은 거 황하에 탁함을 맑아질 날 까마귀 검은 머리 휘어질 날도 오겠지 오겠지. 닥쳤네 술취. 술 다 깼대. 그러니까 딱 다시 술을 마셔야지.